하는 게 대단치도 못해서 이렇게 보잘것없어서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에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 걸.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야.